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4돌세 저음에서 제중조선인 정의원 앞에서 27일 삼가 표현제를 드렸습니다. 표현제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주체전법, 영활한 전략전술로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격파하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었으며 세계 최강을 떠오버리던 미제의 항복서를 받아내시어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군사적 지적을 창조하신 만고졸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마련하시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었으며 수십 년 동안 총포성 없는 반미 대결전을 연전연승회로 이끄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 조국 당후에 변함없이 수놓아지게 하시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반제반미투쟁 역사와 전통은 오늘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계시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체혁명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